선군조선의 국력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축하하여 제중조선인 청년앞에 연변지구협회와 산하지부들,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연변지구협회가 17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경축 모임을 진행했습니다.